우리나라의 최장흥 학생이 러시아에서 열린 제2차 크라이네브 명칭 모스크바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특등을 쟁취했습니다. 나이에 따라 두 개 부류로 나뉘어 진행된 콩쿠르에는 우리나라와 러시아, 벨라루시, 중국, 일본, 카나다 등 20여 개 나라의 전도 유망한 청소년 피아노 연주가들이 참가했습니다.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된 1부류 최종 단계 경연에서 최장흥 학생은 높은 기량을 요구하는 세계 명곡들을 세련된 연주 기법과 섬세한 음악적 감정으로 손색없이 형상했습니다. 콩쿨 조직위원회에서는 우수한 연주 기교를 보여준 최장흥 학생에게 특등상을, 김재실 교원에게 최우수 교원 상장을 수여했습니다. 국제 피아노 콩쿨에서 특등을 쟁취한 최장흥 학생이 6일 평양에 도착했습니다.